안녕하세요. 게임 개발 야사입니다. 오늘도 역시 우울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오늘 할 얘기는 천대받는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명텐도 아시죠? 이 말 하나만으로도 오늘의 이야기는 절반 이상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명텐도. 저도 겪어보진 못했지만은 불과 한 30년 전쯤만 해도 우리나라는 어린이날에 만화책을 모아놓고 화형식을 하던 나라였습니다. 안 믿어지시나요? 진짜 그랬던 나라입니다. 그리고 한 20년 전쯤만 해도 노래하는 가수들을 딴따라라고 불렀습니다. 그리고 10년 전쯤에는 국내 영화는 뭐 볼 필요도 없다, 뭐 이런 평이 대다수였죠. 그랬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컨텐츠의 시대입니다. 컨텐츠라는 게 넘쳐나죠. 근데 이런 컨텐츠가 각광을 받게 된 게, 아, 우리의 문화 컨텐츠, 우리의 문화 이런 게 정말 힘있고 대단하구나 라는 이런 소중함이 아니라, 야, 이거 돈 되는데?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. 간단하게 예를 한번 보죠. 웹툰 미생이 있었습니다. 저도 정말 미생 연재할 때 한 해 한 해 빼놓지 않고 이렇게 다 봤었는데요. 이렇게 미생이 막 뜨니까 이 미생이 다루고 있는 그 웹툰 속에 있는 직장 생활에 대한 애환, 막 사람들, 그런 얘기들도 다뤄졌지만은 그보다 더 크게 다뤄진 거는 이 미생이 만들어낸 수익입니다. 뭐 드라마가 팔렸네. 드라마로 제작되는데 뭐 여기에 완판이 됐네. PPL이 뭐가 들어갔네. 그래서 누가 떴네. 그 뜬 사람이 또 얼마의 수익을 내네. 이런 것들이죠. 그리고 또 소위 K-POP이란 게 뜨니까 이 걸그룹이 정말 그렇게 뜨기 위해서, 아니면 이 보이그룹이 그렇게 뜨기 위해서 했던 그 연습이라든지 뭐 그들의 음악성이 어떻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차트의 순위, 그리고 저작권,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해외에 나가서 얼마를 벌어왔다, 뭐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았죠.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은, 이런 이야기들은 이 컨텐츠의 가치를 돈이 되느냐 아니면 되지 않느냐 라고 보는 이런 천박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컨텐츠 제작자들을 좀 천대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. 이건 게임 개발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뭐 게임을 좋아하고 정말 게임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은 몇몇 유명한 게임 프로듀서 이름 정도는 알 겁니다. 뭐 갓게임 같은 걸 만들어낸 피터 몰린이라든지, 아니면 심 시리즈의 윌 라이트, 아니면 뭐 마리오의 미야모토 시게루 같은 이런 옛날 거장들도 있고, 뭐 요즘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라스트 오브 어스의 닐 드럭만 같은 사람, 아니면 메탈 기어 솔리드 코지마 히데오 같은,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프로듀서 이름 정도는 좀 들으면 알죠. 그리고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그 각각의 나라에서도 또 나름 유명한 사람들이 또 있을 겁니다. 그 나라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알 거고, 그 나라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알 수 있을 만한, 뭐 그리고 하다못해 유명 개발사 정도도 또 알잖아요. 저희는 뭐 블리자드, 그 뭐 다크소울 만든 프롬소프트, 뭐 파이널 판타지 만드는 스퀘어 닉스 같은 것도 뭐 그런 회사들.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나 뭐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사람들하고 회사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그 게임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자부심에 걸맞게 그 사회에서도 존경도 받고요.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떨까요?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유명 게임 개발자 이름을 아는 분이 있나요? 아니면은 유명 회사 게임에 막 감탄을 하고 이야 그래서 존경을 표할 만한 막 그런 게임 회사가 있나요? 이 회사는 정말 최고야 이런 거. 제 생각에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패키지를 만들던 그 시절에는 그런 회사들이 있었죠. 뭐 지금은 이제 많이 퇴색되긴 했지만은 뭐 소프트맥스 하면 창세기전이 있었고 손놀이에서는 뭐 이번에 모바일로도 다시 나온 화이트데이라든지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었고 뭐 NC는 리니지가 있었을 거고 뭐 넥슨에서는 카트라이더도 있었고 하지만 이런 것 들에 대해서 솔직히 사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업계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까지는 안 가지 않았나요?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게임 회사라면은 부정적인 시선이 더 많죠. 참 슬픕니다. 이런 사회 풍토에서 개발자는 쉽게 말해서 기술공입니다.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기술공이죠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기술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을 그렇게 높게 쳐주진 않습니다. 그저 기술을 가진 사람이면은 뭐 돈 주면은 그 일을 하는 사람 이 정도로 여기죠. 뭐 가까이 봐도 기술직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뭐 예술직 근로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. 뭐 외국에서는 용접공이 뭐 연봉 1억이라더라 이런 말도 있고 뭐 시멘트 바르시는 뭐 그런 미장하시는 분도 외국에서는 굉장히 우대중대더라 뭐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딱히 그렇지 않죠. 오히려 되게 천대하죠. 제가 생각하기에 게임은 기술직하고 예술직 그 경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게임이란 건 정말 컴퓨터 그 기술의 집약체 그 집약체이고 또 그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결과물들은 굉장히 문화적이죠. 이런 걸 봤을 때 기술 직군하고 예술 직군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나아지지 않는다면은 아마 게임 개발자의 처우 역시 나아질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참 그렇죠. 분명 우리나라에선 지금 컨텐츠가 굉장히 넘쳐납니다. 뭐 수많은 웹툰들이 영화라든지 아니면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. 뭐 카카오에서 만들어낸 뭐 그런 캐릭터들은 굉장히 잘 팔리죠. 인형으로도 팔리고 이모티콘으로도 잘 팔리고 게임도 꽤 잘 나가고 있어요. 뭐 망했다 뭐 표절 게임이다 이런 말도 많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돈은 벌고 있죠.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돈을 버는 얘기들이 나오지 그 컨텐츠를 개발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뭐 굉장한 뭐 성공 스토리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. 전혀. 그냥 그 컨텐츠만 남아버렸죠. 가까운 예로 뭐 이번에 뭐 치즈인즈 트랩 드라마를 찍었는데 웹툰 작가가 배제됐다 뭐 이런 말이 돌아서 뭐 그거에 대한 기사가 떠오기도 했고, 뭐 앞서 말했던 미생의 윤태호 작가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장그레를 가지고 뭐 정치에서 장그레법이라고 만드는 건 난 싫다 이런 말도 하셨고, 그 컨텐츠를 가지고 사람들은 돈을 벌어내는 방법은 알아냈는데 정작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. 그냥 돈 되는 걸 만들어낸 사람들, 이걸 가지고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겠어 이렇게 평가받죠.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. 참 웃긴 게 회사에서는 게임 개발자를 굉장히 기술직처럼 대하거든요. 근데 반대로 또 게이머들은 개발자를 예술직으로 대합니다. 뭐 이 게임은 스토리가 뭐 없다, 재미가 없다. 재미라는 건 솔직히 예술에 더 가까운 거죠, 기술보다는. 그리고 회사에서는 재미나 뭐 그런 거보다 우리 회사는 기술력이 딸린다, 뭐 다른 회사에서는 이런 거 구현했는데 우린 안 되냐, 이 양쪽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평가를 받으면서 또 서로 다른 종류의 방법으로 천대를 받는 게 게임 개발자라고 생각합니다. 컨텐츠가 늘어나고 그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여전히 천대받고 있고, 그러기 때문에 게임 개발자도 여전히 천대받고 있는 그런 슬픈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.